평양은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러시아 연방공산당, 공산당 연맹 소련공산당, 벨라루시 공산당, 우크라이나 공산당, 카자흐스탄 인민공산당, 브리든 에스트로비의 공산당과 주간오브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연회 위원장이 선물들을 보내봤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보내온 선물들을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노동당 중앙연회 부위원장 이수영 동지에게 3월 30일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는 러시아 및 독립국가협동체 나라 정당연합대표단 단장이며 러시아 국가회의 로조 친선 의원단 단장인 가즈베크 다이사예브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연회 비서가 전달했습니다. 또한 이날 경야는 최고 령도자 동지께 러시아 국가회의 로조 친선 의원단 단장인 카즈베크 다이사예브 러시아 연방공산당 중앙연회 비서가 선물을 드렸습니다.